뚫고 다가서려 하지만 멀어지네. 제발 눈을 떠요. 나 당신 곁에 이 밤 끝까지. 세상 그 무엇도 날 막을 순 없어. 약속할게요. 그댈 향하네. 시끄러워 죽겠구만. 몰아치거려 가소로와 날 없앤다고. 듣다 보니 안쓰러워. 네가 불쌍해. 넌 나를 못 벗어나 절대. 천만의 넌다지 거울 속 허상. 눈 감아 내쫓을래 허상. 그라까 껍데기 네 안에 있어. 끝까지 존재해 네 속에. 천만의 넌단지 벗어나 악몽. 햇빛에 불타서 없어지. 이 밤이 지나면 산산이 깨지. 듣다 보니 안쓰러워. 개소리 마라. 이건 꿈이 아니야 절대로. 너를 위해 있어 착각하지 마. 네가 죽어도 나는 살아. 천만의 착각은 오히려 너야. 네 생명 내 손에 걸렸어. 넌 절대 날 죽여 없앨 수 없어. 날마다 넌 나를 숭배해. 맹세코 결단코 그렇지 않아. 난 너를 경멸에 저주해. 난 너를 죽이고 웃음 질 테다. 가자 떠나자 미련 없이. 너나 가 너만 가. 알잖아 우리는. 난 못 가 너만 가. 알잖아 우리는. 나는 나 너는 너. 난 아니야. 내가 너 너는 나. 제게나 하이든 지옥에서 썩어 문드러져라. 그럼 지옥에서 부자 시켜. 아니야.